hit rap sing 우리는 방탄소년단 Lego 서강원부터 경상도 충청도부터 전라도 마마 뭐라 카노 마마 뭐라 카노 서강원부터 경상도 충청도부터 전라도 우리가 와불다고 전화를 한 게 우리 먼저 보러 허벌나게 아재들 안녕하십니까 내가 먹고양이 대구 아이미가 계속 오늘은 사투리 랩으로 무시마가시나 신경 쓰지 말고 한번 날아봅시다 여러분 모두 안녕들 하셨지라 오메 무쇼 요 물땜실을 파겼디야 아재 아짐 들도 그가 박혀있지 말걸 나와서 즐겨라 나 잡아볼자걸 갱상도 카모 신라의 화랑우예들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사투리 암호 갱상도 알가 우스하고 존경해 따뜻한 따뜻한 그거 우리도 이 땅께 뭐좀 묵었단까 요 비빔밥이 갑이란께 아직 시부리장 세 발에 피니께 좀 따뷰 개안하게 프로블라니까 가가 가가 이런 말은 하나 갱상도 능시다고 누가 그 카노 뭐라 캐서노 갱상도 정하면 안아봐다 까센거지 뭐 니가 집중해서 한번 봐라 아쟀다마 대구 무슨 말 왔어 두 말 안 한다 카이 하모 하모 갱상도 찍인다 안겨 아주라 뭐 우리가 어디 시범이냐 으쨔스카 전라도 시우린 땜시 아구지 막혀버렸어야 흑산도 호모코 한방 잡수면 된디 온몸 군영이랑 군영은 막 다 뚫리던디 그 시기 무시기 괜찮겠어 아직 8, 9월 풍을 나 해가졌어 무등산 수박 크기 20kg 장사여 겉만 봐도 딱 하시네 우리 방탄여 서강원부터 경상도 충청도부터 전라도 마마 뭐라 카노 마마 뭐라 카노 서강원부터 경상도 충청도부터 전라도 우리가 와불다고 전화를 한 게 우리 먼저 보러 허벌나게 기아가 좀 솔직히 한번 생각해봤는데 경상도 남자가 좀 대세인 것 같다 내가 아니에요 형님 맞다니까 아니라게 맞다니까 조용히 하셔 그냥 아이 촌놈들 난 소스데이 엄마 나 서울에서 나서 서울말 잘 배웠다 요즘은 뭐디 사투리가 다 벼슬이다만 그래 인정할게 악센트들이 멋있다 하지만 여긴 표준인 만큼 정직해 처음과 끝이 분명하고 딱 정립돼 한국말의 표본으로 정리되지 Only ask goes with English You never understand it okay. 솔직히 솔직해질게 영상도 사투리는 남자라면 쓰고 싶게 만들어 전라도 말들은 너무나 친근해 한번 입에 담으면 오샤 내가 다 기쁘네 Why keep fighting 결국 같은 한국말들 올려다봐 이렇게 마주 안 같은 하늘 살짝 오글거리지만 전부 다 잘랐어 말 다 통하잖아 문산부터 말았어